달러달러 yeah, let's go. 원래 공식대로 가면 나는 맞춘다던데 너와 대체 감이 안 오지 답을 모르겠네 나 어떤 몸 좀 풀어볼까 let go. 데이트할 때 셔츠 입는 건 어때 불러줄게 baby baby 너를 위해 준비됐어 baby 매일 밤엔 절절하고 속삭여줄게 뻔한 그런 뜻이 아니야 온도와 난 동작이 날 쎄쎄쎄 어떤 말과 같아 붙여줘 너는 뭔가 달라 너한테 슝슝슝 널 겪는다면 픽픽픽 다 비켜 너 내가 좋다면 눌러줘 꾹꾹꾹 야 왜 그래 너 내 맘만 흔들어 너 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난 분명히 다르지 너를 봤어 오늘 너의 시간 예약할게 sweet low 하루 이틀 아니 매일 이리 와서 안겨 내 매력에 빠져 첨벙 소리 질러 뻔한 그런 뜻이 아니야 오너와 나 잡아 아니 저기도 묻지 않아도 너가 다른다는 걸 알아 내 시간 불러가린다 전부 너를 불러가린다 나도 너무 당황한 사람도 비교와 tomorrow 너 나로 너 슝슝슝